조선 중부의 동쪽에 위치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관광과 개발 전망이 좋습니다. 남유와 한유가 흐르는 조선 동해의 영향을 받아 기온차가 좁고 비교적 따뜻한 지역인 여기에는 역사 유적 유물들과 천연 기념물, 해수욕장, 자연 호수, 광천 등 수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해상, 항공운수 수단들을 통해 지대 개발과 관광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와 법률적 환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투자 방식들에 대한 결의를 적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